딘, 따, 툰, 딘, 따, 하게, 딘, 따, 툰, 딘, 나들이, 딘, 따, 툰, 딘, 따, 하게, 딘, 따, 툰, 딘, 나들이, 딘, 따, 툰, 딘, 따,